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더이출란드 드레스덴 주체사상연구소저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 더이출란드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인류 자주 위협 수행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실천에 구현하는 것은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응당한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들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